러시아 연방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하여 기증하는 식량이 20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22일 주조 러시아 연방 림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세계 식량 계획 대표부 성원들이 식량 하선 과정을 보았습니다.